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몽골 대외관계상으로 임명된 쯔멍후 오르길에게 28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보다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상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